날 위해서 하면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어서 널 위해서 하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어서 사랑이 사랑만은 너무 완벽하게 내 모든 여정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졌지 않는 땅 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I'm just fake of this I'm not afraid to die.